365일 366일 319일 이렇게 1050일을 지내온 화요일 저녁, 오늘도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하나 더 먹으려는 분주한 입과 손놀림. 분주하지만 고요함 속에 더 고요한 목소리. 제일 어린 6살 꼬마가 작디 작은 입을 열고 여린 소리로 말합니다. 이모. 이모도 다정한 척 대답합니다. 왜? 이모가 운전하면서 막 XXX라고 말했지. 아차. 욕이 아니었다고 이런저런 변명할 생각조차 못하고 후끈후끈 벌개진 이모 얼굴. 아이들 앞에선 찬물도 마시지 마라 했거늘. 그날 이후로 이모는 웬만해선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행여 운전을 해도 조카를 태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몇 주 동안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며 성조기, 태극기까지 흔드는 나이 많은 이들의 모습. 이들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고민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 담당 정미 이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를 좋아하는 독자 정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뜬금없게 화요일인데 저희가 모여서 방송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미님은 찬미공주라고 해드릴까요? 풍주님은 풍주쌤이라고 하고 정미님은 정미를 이모라고 하는데 찬미님은 찬미공주로 네, 그렇게 가는 걸로 9번이니까 네, 찬미공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독자라고 설명해 주지 마시고 찬미공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요. 다음부터 소개를 하실 때. 네, 독자도 좋지만 찬미공주를 더 알고 싶어요. 네. 어때요? 저희 첫 방송 다들 들으셨나요? 네, 들었죠. 네. 아, 들으셨나요? 네. 영예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나요? 아, 저는 영예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1회가. 아, 그래요? 네. 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걸로. 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그날 그때 막 볼륨을 너무 음악 볼륨을 못 찾아서 마스터 볼륨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음악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네, 팟캐스트의 후기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네, 두 개 띨럼 두 개 올라왔지만 두 개가 어딥니까? 그럼요. 그래서 하나는 꼴통 IT님. 아, 꼴통 IT님. 그리고 하나는 인철님. 아, 인철님께서 보내주셨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트도 무려 8개나. 저희가 누른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인철님 답글은 너무 저희가 시킨 것 같은 답글이었어요. 업데이트 언제 되나요? 기다려집니다. 너무 좋은 방송 같아요. 어디서 거짓말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꼴통IT님은 어떤 졸업식이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시입니다. 시. 아 시입니까? 네, 시인이십니다. 아 정말요? 네. IT라 그래서 IT 업계에서 아, 일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인데요. 아 시인이십니다. 와 멋있네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읽어볼까요 한번? 꼴통 IT님을 제일 많이 아시는 풍주님이 읽어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풍주님. 자 제목 구토 부재 어떤 졸업식 지은이 꼴통 IT 단원고 생존 아이들을 포함해 졸업식이 열렸다. 수많은 학교에서 수많은 날들 치러졌던 그저 그런 평범함의 거짓을 뒤집어쓰고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억이 희미해진다.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대사가 끊어지고 허접한 편집가의 실수처럼 중요한 장면들이 사라졌다. 시커먼 화면에 간간이 들리는 바람소리만이 그곳이 바다임을 알리는 핸폰 조그만 화면을 온 가족이 보며 공포와 안타까움은 결국 여린 딸아이의 속을 기어이 뒤집어 놓고 새로 산 곰돌이 이불 위로 토사물을 꺼냈다. 졸업식, 식장 위로 새들이 찾아왔다는 어느 기사의 발악 같은 미사여구가 다시 한번 구토감을 불러일으킨다. 욕짓거리도 아깝고 지친다. 졸업식, 새로운 시작이라는 흔한 경구가 막말이 되어버렸다. 남은 자는 이제 어떡하나. 죽음의 그림자가 옷장을 짓이겨도 버텨야 하는 걸까. 추억은, 기억은 흉기가 되었다. 졸업은, 과거는 악몽이 되었다. 졸업식, 하염없이 눈물을 토해내는 그들을 어찌 안을 수 있을까? 나는 두렵다. 꼴통 IT님의 구토를 듣고 왔습니다. 부제는 어떤 졸업식? 또 참담해지네요. 말이 없어집니다. 네. 지난 방송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저희가 말을 계속 이어나간 것처럼 들리는데 좀 괜찮을 줄 알고 방송을 그냥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하는 순간 다들 이제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얘기가 이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다 편집을 했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꼴통 IT님 감사하고요. 인철님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불꽃놀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했을 때가 들어가는 예. 곳이요. 그다음에 이제 불꽃놀이로 바로 나오는데 참 의아해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과연 어떤 거였지? 왜 이게 들어가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불꽃놀이는 아무래도 4월 15일 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처음 했던 거는 아이들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였고 배 안에서 그다음에 밤에 익사이팅한 그 흥분된 거를 더 돋구기 위해서 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불꽃놀이라는 거를 해준 거잖아요. 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네. 불꽃놀이가 해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이 사실은 15 챕터로 나눠져 있지만 이제 각자 5개씩 제가 좀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5번까지는 현재지만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죠.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현재지만 진짜 현실. 11번부터 15번은 거의 이제 미래, 희망 이런 거를 담고 이제 글을 썼는데 글을 쓴 게 아니죠. 먼저 곡을 만들었겠죠. 불꽃놀이가 있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엄청 좋아했을 텐데 안심시키려고 불꽃놀이를 보여준 게 아닌 제가 너무 부정적이긴 하지만 불꽃놀이라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꼭 이걸 넣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너희는 정치 몰라도 되니까 그 안에서 너희 할 일만 해 하면서 정치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자기네들은 그 위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조금씩 빵 조가리를 던져주는 이런 게 딱 떠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 저도 그러니까 뭐 들은 얘긴데 좀 약간 후진국이나 아니면 정치에 이제 신경을 못 쓰게끔 하거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거나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축제가 그렇게 많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축제가 매일 거의 뭐 한 달 몇 번씩 있는 것처럼 해서 축제로 사람들을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못하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쵸, 눈 정치적 예, 눈 가리기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거기와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네. 이해를 하셨다는 그쵸. 거죠. 저는 그랬어요. 물론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겠죠. 예전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전두환한테 국풍 81이라고 여의도에 풀어놓고 자동차 부술 수 있게 올라가서 부시고 아. 대학생들 충분히 놀 수 있게 거기서 뭔가 발산할 수 있게끔 그런 국풍 81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옛날 사람입니다. 아, 저도 갔었는데 그때 네, 맞아요. 그때 엄청 정신없는 네. 그렇구나. 그럼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고 와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놀이를 아,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림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어요. 아, 굉장히 네. 굉장히 어두운 색깔 제가 오늘 그림책을 네. 못 갖고 와서 네.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불꽃놀이가 전에 음악 듣기 전에 했던 그러한 것들은 네. 그냥 우리가 너무 우울하게 살아서 그런 거고 원래 세월호에 그런 프로그램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제 세월호 불꽃놀이 딱 치면은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로 아이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기쁘고 신나고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통해서 더 재미있는 그런 밤을 쥐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쵸. 어떤 아이들은 불꽃놀이 한다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재밌고 뭐 멋있다 이런 얘기를 남긴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깜한 밤하늘, 그러니까 유독 거기만 까만 밤하늘이죠. 아주 새까만 새까만 도화지에다가 불꽃을 더 미리 우울한 사고가 터지기 참사가 터지기 전에 더 화려하게 표현하려고는 했는데 그러네요. 불꽃놀이는 네, 네, 제가 너무 처음부터 말을... 너무 우울하게 해놨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불꽃놀이를 그릴 때 되게 고생하신 것 같아요. 여러 장을 되게 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검은색 도화지에다가 일부러 색깔이 더 나오게 예쁜 색깔을 진하게 칠해서 오려서 붙여서 이렇게 해서 다른 그쵸. 페이지랑은 다른 처음에 이제 풍주쌤께서 불꽃놀이를 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게 아니래. 그림이 이게 아니래. 그러더니 어느 날 그걸 딱 가지고 오셨어요. 검정 바탕 딱 보여주셨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너무 칙칙해 막 이러면서 이건 좀 다른 그림하고 안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 외로 책으로 나왔을 때는 훨씬 낫더라고요. 풍주쌤께서는 처음에 그림을 다 그리셨었는데 책을 A5로 바꾸면서 그림을 다시 다 그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나중에 책이 나오고 보니까 처음에 그렸던 그림들이 훨씬 네. 더 같은 그림을 두 번씩 다 그렇죠. 이제 두 번 그렸다고 이제 그쵸.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 그런데 처음에 그렸던 거는 사이즈가 크니까 네. 우리는 A5로 만들 거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또 다 그린 거죠. 다른 스타일로. 근데 나중에 책을 펴고 보니까 처음 했던 그 그림들이 훨씬 더 좋았었어요. 그렇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진짜 검은색에 다른 거는 보통 하얀색 바탕에 그림을 많이 그리셨던 것 같은데 유독 그 불꽃놀이는 사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딱 불꽃만 나온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 원래는 아. 배고픈 상태에서 방송을 맨날 했는데 오늘은 좀 김밥을 하나씩 먹고 했더니 김밥이 문제였구나. 아, 그게 아닌 것 같아. 김밥을 다음부터는 꼬마 김밥으로 사는 걸로. 공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찬미님? 아, 네. 제 지난주에 그 광장극장 블랙텐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기자는 아닙니다만 네. 어떤 소식을 전할 때에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전한다는 게 참 창피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들으니까.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는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전달하거나 이렇게 전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한다면서 보도자료 그냥 받고 거기에서 추려서 이렇게 한다고 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원칙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제가 공연을 못 봤어요. 그래서 네.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네. 좋은 문화 캠페인이 있어서 공연과 관련해서 캠페인이 네.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공연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공연 후에 쓰고 남은 이렇게 무대 소품이나 무대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재공연을 하지 않거나 혹 창고가 없어서 이것을 보관할 수 없을 경우는 대부분 폐기 처분을 하거든요. 혹은 그냥 쓰레기로 버려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문물공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고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하고 나서 내 이 물건이 이제 나에게는 필요 없으니 필요하면 가져다 쓰시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twr.or.kr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장이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일반인도 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괜찮은 거. 아, 그러네. 이제, 그러네. 예, 근데 주로 이제 공연 쪽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공연 끝나고 나서 필요 없는 물건 혹 내가 공연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소품이 좀 필요하다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구함이로 해서 신청하면 되고 또 나눔이로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 곳이 좋네요. 있어서 예 그런 곳이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훌륭하세요. 좋은 소식.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죠? 예, 페이스북에서 공쓰제라고 해서 한번 쳐보시면 아 공연 쓰레기 재활용의 공쓰제 정말 네. 아~ 한글로 네 한글로 공쓰제. 그냥 공쓰제했으면 아~ 그것도 금방 페이스북에서 찾을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예예 예, 그래서 좀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디자이너분들이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른 공연에 또 쓰여지기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네요. 예, 예, 충분히 충분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런데 주로 보통 이제 소품 같은 건 그냥 일반 시장 가서 사거나 아니면 고물상 가서 저희가 사자 뭐 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쓸 수 있으면 되겠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찬미 공주는 어떻게 이렇게 공연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아 제가 공연을 한 공연계에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 아웃사이더에 변두리에 변방에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그런 많은 얘기들을 주엄점 듣고 합니다. 아, 훌륭하시네요. 그래요. 좋아요. 앞으로도 많은 공연 언저리 얘기들을 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더 다른 거 알려주실 아 그리고 참 광장극장 블랙텐트에 3월 3일 날 이제 이번 주에는 내내 무용 공연이 있고요. 네. 3월 3일 날은 총 7시간 동안 공연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삼한 날에 돌아와요 이래서 오후 3시 4분부터 밤 10시 4분까지 7시간 동안 33팀의 60여 명의 예술가들이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공연도 보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일이요? 네네. 3월 3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아, 그럼 이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쯤 올라갈 거니까. 네네. 아이고. 이미 지난 걸로. 네. 그럼 다음 주에 블랙텐트에서는 뭐 하는지. 다음 주에는 지금 공연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할 예술가들을 지금 그러시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고 있어서 40분 정도 내에 공연 작품이 있으면 그곳에 이제 직접 전화하거나 문의를 하셔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날에 또 원하는 시간에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예술가들한테 알리는 게 좋겠네요. 네네. 이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예, 페이스북에 광장극장 블랙 텐트라고 치면 예, 좀 광장극장 블랙 텐트. 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읽기. 오늘 한번 헌법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헌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130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총 130조가 10장으로 나눠져 네.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주에 한 거는 1장의 총강. 총강. 네, 총장이 아니라 총강을 들어보셨고요. 오늘은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볼 텐데 2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네. 다는 읽지 못하고 네. 한 20조까지 네. 정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볼까요? 이제는 바로 그겁니다. 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홍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장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번호일을 붙인다.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번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차별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꽤 긴데 네. 지치지 않고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 장을 읽고 나니까 뭐 생각나는 거나 뭐.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네. 이 나이가 들어서 이걸 처음 접했다는 거에 되게 슬프더라고요. 왜 이거를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그쵸. 시절에 우리가 이거를 왜 그때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그쵸. 예. 그러니까 많이 슬프고 너무, 속상하더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자유와 국가에 의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았으면 저도 저의 권리와 저의 그쵸. 의무를 두 개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얘기를 네. 할 수도 있고 뭔가 부당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런 일은 이렇게 해결하는 게 더 좋겠다 했을 때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마 뭐 네. 너희가 뭘 해 다 알아서 하지 위해서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아니라고요 막 이 정도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네. 네 저는 그 제 15조에 보면 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가 좀 특이했어요. 이거는 네. 그냥 쓰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다고 네.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데 여기 이렇게 15조씩이나 돼서 들어가 있는 게 참 네. 재미있다. 이게 어떤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무엇이 있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거 18조에 보면은요. 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게 1948년에 쓴 네. 거거든요. 이 헌법을. 보강이 좀 됐겠죠. 보강이 됐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48년에 썼든 58년에 썼든 68년에 썼든 네. 대단하다. 네. 통신에 대해서 또 요즘 말이 네. 많잖아요. 그 대통령과 비전 실세의 대포폰. 대포폰. 이영선 행정관도 우리 네. 세금을 받는 사람임에도 그쵸. 불구하고 최순실한테 옷에다 핸드폰 막 닦아주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은 우리한테 받고 핸드폰은 닦아서 최순실한테 주고 그 대포폰조차도 한 6개월만 쓰고 바꿨는데 대포폰을 만들어준 대리점이 이영선 행정관의 지인이래요. 이번에 구속영장 했는데 기각이 돼서 누구를요? 이영선은? 대단하네요. 네. 특검이 지금 너무, 너무 바빠. 아,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끝나고 오늘 종료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연장해줬어야 됐는데 황교안은 어떡할 거야? 시계나 만들 줄이나 알고 말이야. 황교안도 탄핵해라! 아, 오해합니다. 근데 저기 뭐지? 다시 헌법 얘기로 하자면 네. 굉장히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쵸. 씌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 헌법을 읽으면서 든든한 친구가 내 옆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는...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과연 이 법이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네. 모두에게 평등하냐 이거지.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요. 모든 단어 앞에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네. 모든 국민은 뭐 자유를 가진다. 그쵸, 그쵸. 모든 국민은 뭐 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모든 국민한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그쵸.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 단어는 굉장히 또 옛스럽네요. 혼자. 아, 그러네요.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12조의 7항 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공무원 간첩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분 동생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아, 유가려. 아, 맞아요. 고문의 폭행에 협박에 구속에 결국은 유호성 씨가 이겼지만 네. 유호성이네요. 네, 유호성. 네. 아, 유호성. 유호성. 네, 헌법 얘기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끝내도록 할게요. 아, 마지막에 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네, 아, 이제 20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 이놈의 나라는 다 법을 안 지켜. 다 집어넣어! 정말 법 지키는 사람만 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그래요. 우울합니다. 네, 갑자기 또 말 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아, 참. 그거 이제 헌법 얘기 나오니까. 무한도전. 무한도전 혹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2017년 신년 특집 국민내각. 이건 가제예요. 국민내각은. 여러분이 바라는 2017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있었으면 하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새 법안을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을 대신해 무도 멤버의 목소리로 청원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국민내각 설문 곡 마감합니다. 아, 이렇게 나왔네요.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나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청원하고 싶은 법이 하나 생겼어요. 뭔데요? 궁금하네요. 관제 데모를 못하게 하는 법. 관제 데모는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민심을 왜곡하게 되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씨도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서 그렇구나. 50%는 여전히 나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관제 데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단 돈 2만 원 정도가 정말 절실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민심 왜곡도 왜곡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에 자체가 기분 나빠요. 나에게도 2만 원을 달라. 나도 필요하다. 잠깐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그 뉴스타파에 보면은 다이빙 배를 서울극장에서 상영한다고 했을 때 관제 데모로 추정되는 그 시위가 있었는데 사회자가 마이크 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호가 있어요? 네. 이상호 누군지 몰라. 아, 이상호 누군지 몰랐던 거야? 네. 정말 1m도 안 되는 그 1m 한 1.5m 되나? 그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이상호 옆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호가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 사회자 옆으로. 진짜 웃겼어요. 뉴스타파 한번 보세요. 진짜 웃겨요. 관제 데모. 나빠요. 아, 나빠요. 무도. 청원해주세요. 무도. 청원할 법 있으신가요? 두 분? 없으면 모두 관제 데모로. 자, 청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코너. 풍주쌤의 수비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울 헌법 구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네. 솔로몬은 생년월일의 숫자 네. 하나하나씩을 더해서 1부터 9까지 수로 나오게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더해서 두 자리가 나오면 네. 다시 더해서 한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격이라기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그랬고 그걸 이제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이런 일을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 역할이라는 솔롬버가 역할을 얘기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찬미공주 9번 말씀드렸고 네, 네. 그래서 공주가 공주라는 아, 그렇죠. 네. 찬미공주 그리고 소울 넘버 구하기에서 네. 1983년 2월 13일 이거는 만약에 소울 넘버로 구하면 몇 번이 되는 거죠? 9번이네요. 9번 1983 213 이렇게 더해가지고 네. 아 9번이 네. 되는 건가요? 아 9번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찬미공주 아 찬미공주가 네. 9번이니까 그럼 이분도 공주인 걸로 9번들은 감독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죠. 판을 아. 한 판을 다 보는 거니까. 아, 우리 산 등산 같은 거 할 때 옆에 나무들만 보고 하지만 위에 올라에서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언저리. 하는 일이 맞으셨구나.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8번. 오늘은 8번 얘기 드릴게요. 정미모가 8번이시죠? 아, 그렇군요. 네. 네. 8번은 그 8번 카드, 타로 카드를 보면은 네. 여자가 네. 그 사자 입을 닫는 건지 여는 건지 어떤 사자를 길들이는 모습이 그 타로 카드의 그림에 있어요. 아, 네. 같이 함께 공존하고 모든 사자와 그래서 사자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 그리고 그 이제 조율하는 모습 여기서 나타내는 사자는 이제 야생의 사자를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인생에 이제 질기게 따라붙는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만약에 어떠한 문제에 처했을 때 네. 보통 사람들은 뭐 그거를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뭐 타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조율해서 어차피 같이 갖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면은 그걸 조율해서 내 상황에 맞게 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드네요. 여장수. 그래서 여자 머리 위에는 메비우스 띠가 그려져 있고요. 거기엔 그 메비우스 띠는 힘이 무한한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리여리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에너지가 무지하게 넘치는 되게 에너지 강해요. 힘이 엄청나요. 생긴 거는 저렇게 생겨서 잠이 많은데 엄청난 힘이. 아까 이거는 네. 에너지라 그랬지 체력이라고 그렇죠. 얘기는 안 드렸어요. 체력은 빚을 내도 네, 그렇죠.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구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본인이 혼자서 하려고 해요. 이런 분들 1인 기업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1인 기업. 이런 분들은 힘이 많으니까 네. 알바가 되셔도 주인처럼 일을 하고 맞아요. 쓸데없이 맞아요. 저 그래요. 주인이 돼도 알바처럼 일을 알바처럼 맞아요. 일을. 그래서 그렇게 일하니까 보통 피곤해요. 보면은 일복 터졌다고 하시죠. 몹시 피곤하죠. 네. 이런 분들 너무 주인정신이 강하고요. 열정이 너무 과해서 때로는 이제 과로사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적으로 자기 몸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죠. 가끔씩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던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휴식을 좀 취해주던지 네. 그렇죠. 잠이 최고죠. 예. 이런 사람은 자기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본인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일에 대한 열정도 굉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꽂히면은 그 가는 속도가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주변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갑자기 두 분이 몸이 그래서 그 따라가지 못하면은 또 짜증을 내 이 사람은. 너무 귀여워.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아니라고 말 안 하시는 게 정말. 그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자기가 본인이 할 만하니까 그 일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따라오지 못하면 막 짜증 내잖아.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시켰냐고. 본인이 하고자 해서 본인이 막 연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애정결핍도 있어요. 아.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죠. 이 아까 조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율을 해가면서 하는 건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율을 해가면서. 저는 근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조율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본인 혼자 하지 뭐. 맞아요, 맞아요. 몹시 힘들죠. 그래서 저와 함께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힘들어요. 힘들어하죠. 그렇죠. 갑자기 두 분의 미래가 훨씬은 왔다갔다 하는데 안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번들이 실행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뭘 생각해서 이거 하자 그래놓고 실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잘 맞네요. 지금 두 분이 지금 네, 정미 이모님하고 처음에는 책도 조카세월을 아닌 책도 처음에 맞아요. 이제 그림만 그려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독립출판 책 내는 방법을 수업을 들으라고 딱 수강을 끊어갖고 왔어. 저보고 책 만들기 좀 해보라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책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으니 어찌됐건 저 혼자 있었으면 지금도 아직 그림 두 개 그려놓고서는 마무리를 못했는데 아무튼 8번하고 하면은 결과물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싶네. 그러니까 그냥 하자고 하면 네 하고 저 따라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뻗치는 힘은 본인 막지 마시고요. 대신 이제 어느 방향으로 그 힘을 방향성을 찾는 게 좋죠.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8번들은 무언가 찍으면은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자신을 믿고서 그 일에 몰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를 믿는다기보다는 가긴 가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거나 이래도 인생은 좀 편하게 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죠. 좀 힘들죠. 맞아. 네. 괴롭죠. 쟤 왜 저러지? 막 그래서 그렇군요. 찬미공주도 늪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 생일 안에 여러 가지 숫자의 비밀들이 있는데 찬미공주도 풀어보면 소울 넘버는 9번이지만 이너 디자이어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욕망의 번호가 있어요. 네. 아, 또 그런 게 8번이야. 또... 그러니까 공주는 공주인데 이 8번 같은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지. 무서운 공주구나. 근데 그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공주로서의 고미한 이미지만 너무 탐욕스러우면 안 되죠. 왜냐면은 9번이 높은 산 위에 있어요. 네. 산 위에 있어서 밑에 사람들을 봐요. 그 시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판 돌아가는 걸 다 한눈에 봐요. 9번들이. 그러니까 다 안다고 자기가 내려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간섭하고 훈수두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거대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모르니까 짜증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유가 올라가서 이렇게 판을 보고 있다가 건물 꼭대기에서 있다가 뭐 필요하다고 수시로 시시때때로 내려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고 그러면은 도깨비로서의 가오도 안 서고 사람들이 짜증을 낼 거고 귀해하지도 않을 테니까 니까 뻗치는 힘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사건건 훈수를 둘 수 있으려면은 본인이 그만큼의 에센스를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자기 만족으로 열심히 사시다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발 밑에 램프 발 밑에 비춰주는 램프를 갖고 계시니까 길을 열어주실 수 있죠. 그래요. 길을 열어주세요. 내 앞길 지금 역시 내 앞길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왜 내가 이 역할을 맡게 됐는지 끊임없이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 조카가 여기서 또 조카 얘기 조카 세월을 아니니까 조카 얘기할게요. 제 조카가 태극기에 달린 노란 리본과 그 노란 나비 리본이 달린 태극기를 세월호 광장에서 나눠줬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더니 어머 태극기 위에 노란 리본이야. 어, 그 안에 보니까 세월호 리본도 있어. 너무 예쁘다 예쁘다 막 신나가지고 계속 태극기를 막 날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래서 이 태극기 왜 줬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저쪽 앞에서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어, 할아버지들이 막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거는 태극기 집회라고 탄핵 기각시켜 반대야 막 이런 집회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휘날리던 태극기를 돌돌돌돌 마는 거예요. 돌돌돌돌 말더니 다시 돌돌돌돌 말린 깃발이 펴지지 않게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리본만 막 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창피해. 태극기가 창피해졌어. 막 그래서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태극기마저 창피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 지난 방송에 하셨어요. 아, 했던 아, 것 그래요? 같아. 네. 아, 그렇구나. 현재 내일 3일차인데 태극기를. 아참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태극기 이제 3일절 때문에 걸렸었잖아요. 조금 그 3일절 때 걸렸던 태극기인지 예스러운 태극기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아 어디에요? 여기 우리 4번 저 출구 딱 나오면 바로. 아 그래서 어 태극기가 많이 걸려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사실 저도 그 태극기에 예민한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 민감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또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 상대방을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또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일 3.1절 기념식이 많은 곳에서 이제 할 텐데. 어느 곳에서는 태극기를 아예 안 들고 하겠다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그냥 언뜻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더 셌어. 죄송합니다. 아 마음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니에요. 아, 뭐 기승전 꼭 이렇게 되더라. 결말이 안 나. 수비학 얘기 더 해주실 건가요? 아, 수비학 오늘 여기까지. 아 그래요? 충분했어요. 다음번에 2번 하겠습니다. 2번. 아 그래요. 어쨌든 8번은 그런 걸로. 팔은 힘이 너무 힘이 넘쳐. 그러니까 찬미공주도 네. 안에 공주는 공주인데 욕망이 8번이다. 이러고 힘이 뻗치시는. 아 그래요? 힘이 뻗쳐요. 사실은 되게 많이 정미 이모가 네. 너무 일을 막 벌리는 것 같아서 아,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긴 했는데 네. 말도 못하고 이거 맨날 버벅거리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제가 제일 못해요. 아무튼 끝까지 해보죠. 이 네. 방송 네. 알겠습니다. 뭐가 되든 되겠죠. 뭐가 되든 되겠죠. 8번이니까 그래요. 맞아. 그러면 이제 네. 오늘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찬미님께 부탁을 해놓고 추천하시는 곡마다 제가 막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잘렸답니다. 아 이런. 왜 추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못됐다. 이것이 8번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뭐라고 말을 못하고. 찬미님이 추천한 곡이 아닌 제가. 아 찬미님이 추천한 곡이 아닌. 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Here I go again. I hear those trumpets blow again. I'll blow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Here I stand again, about to beat the band again. Feeling grand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I saw the cards were frame-up. I never would try, but now I'm taking the game up, and the ace of hearts is high. Things are mending now. I see a rainbow blending now. We'll have a happy ending now. Taking a chance on love. I gotta go again. I can hear those trumpets blow again. Hold the glow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찬미님이 신청하신 곡이 아닌 제인 모네이트의 Taking a Chance on Love를 듣고 왔습니다. 좋긴 하네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츠제럴드 뭐 이렇게 걸쭉한 목소리의 가수들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락 레코드가 없어졌죠. 우리나라에. 아마 없어진. 예. 그 락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있는 앞으로 CNC에서 이 사람 앨범을 냈는데 앞으로 CNC 다니시는 분이 이걸 소개시켜 주셨어요. 좋네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걸쭉한 목소리를 좋아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안 좋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나서 집에서 다시 한번 그 CD를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서 오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이랬는데 다시 그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미 앞으로 CNC도 락 레코드도 없어진 지 오랜데 그래서 참 이 교만함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들어보고 싶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CNC 락 레코드 제인 모네이트의 Taking a Chance on Love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저희가 네. 원래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했었는데 방송을 10시가 넘었네요. 네, 이번 네. 주는 저와 함께 하시는 네. 모든 분들이 바쁘셔서 화요일 날 했어요. 아직 1회가 팟캐스트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무한테도 들려주지 못하고 저희는 2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뭐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재밌네요. 네. 아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여러 가지를 알려주셔도 돼요. 네. 스토리 펀딩 얘긴데요. 오, 네네. 스토리 펀딩의 제목이 세월호 세대와 함께 상처를 치유하다. 취지가 네. 별이 된 아이의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내가 겪은 일처럼 받아들이는 많은 세월호 세대들을 내 아이 감싸듯이 따뜻하게 감싸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요거 기금 마련되면은 네, 정신과 정혜신 선생님하고 아, 이명수 네. 선생님이 청년 청소년 공감 기록단이라고 있대요. 네. 그 공감 기록단하고 그리고 전문 다큐 감독하고 만드는 치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제작된 다큐는 2017년 올해 4월 16일 네. 그날에 무료로 배포하는데요. 아. 네. 그 마지막에가 땅끝까지 퍼뜨리겠습니다라고 딱 결기를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까 2만 원 스토리 펀딩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네. 다큐가 네. 여러 곳으로 네. 진짜 땅끝까지 전부 퍼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조카 세월을 아니 팟캐스트 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